안 된다. 사랑 아테리스티와 긴가가 루카 베리라타 디스케나티와 segala peristiwa selalu ada hikmahnya terkapar dendam di kepala syukur sang putera.